억울하지 못한 그 지향인 저 때문에 고든 길은 갈 수가 없었다. 하지만 고든 길만이 길은 아니기에 잘 곳이 없어 보이지만 단단한 건 낯가리자 없었다오. 서글픔이 풋밭초를 떼면 세상 따라 빙글빙글 나는 돈다. 누가 봐줄까. 끝없이 돌아가야 이대로라도 서있지. 멈춰치면 나는 그저 길바닥에 덧버릴 바로 멈출 수는 없지만은 돌 수 있는 난축이라도 갖고 있네. 채찍질은 나를 아프게도 하였지만 맞을 때면 더 빠르게 돌았다네. 찾아올 때마다 세상 따라 빙글빙글 나는 돈다오. 빙글빙글 돌아가는 내 모습 누가 봐줄까.